Grammar. G12.1 1. 지난 학기 잘 보냈어요? 첫 학기라서 좀 바빴어요. 2. 공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? 차가 막히는 시간이라서 오래 걸리겠는데요. G12.2 Negative Commands 1. 제가 공항에 나갈게요. 복잡한데 나오지 마세요. 2. 택시 좀 잡아주세요. 택시 타지 말고 지하철로 가세요. 3. 수업 시간에 자지 마세요. 4. 교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. 5. 비가 오는데 나가지 마세요. G12.3 Irregular Predicates 1. 뭐 타고 왔어요? 길을 잘 몰라서 택시 타고 왔어요. 2. 더 드세요. 아니요.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요. 3. 지하철이 빨라요. 지하철을 타세요. G12.4 The Particle 1. 인삼차 얼마예요? 한 상자에 2만 원입니다. 2. 일주일에 학교에 몇 번 오세요? 세 번 와요. 3. 편지 자주 쓰세요? 한 달에 한 번 정도 써요. 4. 이 종이 한 장에 얼마예요? G12.5 The Humble Verb 1. 할머니께서 여동생한테 책을 주셨어요. 2. 남동생이 할머니께 책을 드렸어요. 3. 저는 어머니를 도와드렸어요. 4. 언니가 할머니께 선물을 사드렸어요. G12.6 The Negative 1. 숙제 다 했어요? 아니요. 시간이 없어서 아직 다 하지 못했어요. 아니요.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어요. 2. 그동안 연락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. 그동안 연락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.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. 3. 왜 차 사고가 났어요? 신호등을 보지 못했어요. 신호등을 못 봤어요. 4. 할 일이 많아서 쉬지 못하는 휴일도 있습니다. G12.7 The Adverbial Form 오늘 수업에 왜 늦었어요? 늦게 일어났어요. 1. 잘 안 들려요. 크게 말하세요. 2. 저녁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. 3.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세요. This concludes lesson 12.